와 있을 너의 그 마음도 같이 너의 차이를 나도 피워둔다.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 되지.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 되지.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.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어본다. 어떤 사람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는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처음 날 사랑하듯 다시 뜨겁게 말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.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. 나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.